지기 빛 행복을 주고 싶어. 완벽하지 못해도 항상 솔직함으로 모든 걸 내 가슴에 안을 거야. 꾸미지 않은 채로 진심 가득한 채로 마음을 열고서 있는 그대로. Yeah. 함께 걸어 눈빛이 통